잊은 줄 알았었는데 차찬에 버리는 추억을 보며 당신도 울고 있네요. 이렇게 만나게 될 줄 그 누가 알았던가요. 옛날에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 옛날에 옛날에 내가 울